네가 떠난 날 믿기질 않았어. 너무나 슬펐어. 세상이 무너졌어. 얼음보다 차갑게 넌 등을 돌렸어. 넌 등을 돌렸어. 툭툭 등을 돌렸어. Girl. 말도 안 돼. 어떻게 네가 떠나. 넌 영원할 줄 알았단 말이야. 이게 어떻게 된 사랑이야. 이젠 우리 남이야. 근데 나는 널 못나. 난 내 모든 것을 걸고 나는 너랑 사귀었어. 다른 곳으로 안 가고 나는 너만 찾았어. 근데 넌 날 떠났잖아. 가슴이 아파와. 네가 어디 가도 남기처럼 너를 따라가. 무섭게 보고 매일 밤 놀고 술 마시는 게 좋고. 하지만 바뀌었어. 난 너만을 원해. 왜 없어 내 옆에. 어딜 가도 난 걔처럼 너.